조선민주주의민과국 자금세척 및 퇴로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담화. 지난 1일 미 재무성은 우리나라를 주요 자금세척 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하며 우리를 국제금융체계에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특별조치 규정을 작성하게 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. 우리는 우리나라를 주요 자금세척 우려국으로 지정한 미국의 행동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무도한 범죄 행위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. 미국의 이 지정 노름에는 부당한 유엔 제재 결의로도 저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단독 제재, 추가 제재를 만들어 유엔 제재 결의에 빈 구멍을 메꾸고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를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. 미국은 그것은 제재 이행에 대해 떠들며 주변 나라들이 우리에게 더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고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잡소리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다.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전파국, 인권유린국 등 별의별 딱지를 다 붙이다 못해 자금 세척국 모자를 씌워버리는 데 대해서도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. 국제적인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이런 더저런 노름을 벌려놓고 있는 미국의 비열한 책동에 대하여 세계는 잘 알아야 하며 각성 있게 대하여야 한다. 우리는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으로부터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자금 세척 방지를 위하여 금융감독국과 금융정보국을 내오는 등 국가적인 정연한 체계를 수립하고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반대법을 채택하였으며 테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억제할 때 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는 등 기구와의 협력을 계속 긴밀히 해오고 있다. 미국이 이번 지정 노름으로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. 미국이 제 아무리 가진 발악을 다해도 억척으로 다져온 군력과 불굴의 자력 자강의 정신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. 주최 배고 2016년 6월 4일 평양.